아침 사장님이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회사에 나온 사장님은 상무를 불러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상무는 부장을 불러들여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혼을 냈습니다. 부장은 과장한테 호통을 쳤습니다. 과장은 대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대리는 맨 끝자리에 앉은 말단 직원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말단 직원은 퇴근해서 아내에게 트집을 잡았습니다. 화가 난 그의 아내가 분풀이로 기르던 고양이를 내쫓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고양이는 갈 데가 없어서 처량이 울어댔습니다. 잠자리에 든 사장님이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웬 고양이가 저렇게 처울어? 그날 밤 사장님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인간사는 돌고 또 돌아서 제자리에 오게 마련이죠. 저 슈컨트 이 모아 저 크리 엘 리 이 모아 저 플러 엘 레프 이 모아 저 프리 엘 던스 이 모아 존 메 존 크레 이 저 슈이 콘텐 . Mon dimanche, c'est Manon. Son soleil, c'est mon printemps. Mais Manon me dit non. Manon, c'est de l'eau, mais moi, je l'aime. Je meurs. 저 슈이 카페이상 아 포브르 페저 다베이 아 키터 드 모베 텐 안 판 덴저 드 메르베이 메 모아 J'irai comme un chien, je marcherai dans ton pas, l'hiver quand t'ira pas bien, je me coucherai sur toi. 돌고 도는 인간사. 이 영화도 그랬죠. 자신의 과거에 저질렀던 일이 마치 숙명처럼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남아있던 영화 만홍의 샘 중에서 만홍, 세르주 라마의 노래였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의 오선근 씨, 잘 들으셨습니까? 계절의 변화, 이건 쓴 외견상의 모습도 변화시키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들뜨고 괜히 뭔가 될 것 같은 희망적인 사고를 하게 하죠. 그것이 봄의 능력하니까요. 전 새 봄을 맞아 두터운 겨울옷은 정리하고 그동안 움츠렸던 생활들을 봄의 그 느낌처럼 밝고 가볍게 또 힘차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서울 도봉구 수유 이동의 김선희 씨. 그동안 날씨가요 봄답지 않게 조금 쌀쌀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화창한 봄 날씨가 된다고 하죠. 자, 대구 수성구 덕원 고등학교의 변규택 학생께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더티 댄싱 중에서 Be My Baby. 이 곡은 마틴 스콜세지와 로버트 드니로의 콤비가 만난 Mean Street,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도 나왔었죠. 로네츠의 노래입니다. Gentlemen, Azalea.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텃밭 같은 여자, 여기 소나무 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 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라스트 모이칸.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떠나던 순간 운명처럼 음악은 흐르고 감동의 영화 라스트 모히칸 이제 음악으로 만났어요. 폴리그램 스무 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띠야 스무 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나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광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햄맛 라면맥.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스물아홉의 일기 눈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세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탐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8900번 지금 전화가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Hey Jude, so that you clash a cheap body after this alone. It's never in my last time. Наш пісничек пара і пуйду з тобою. Hey Jude, je m'attire. Пісник так смачно співа на рубу, ще в пісні, де кончи рим, там прилежи стін, тері нам зліва. Світ є красний, світ є злий, гей, чуд, в'єз в ній, до пінку нам дав. Були. А до тих ран і сипе сул, а ламе гул. Так владне нам світ, так з нами коулі. Не-не-не-не-не-не-не-не-не. Hey, dude. Був пісень там, гді ще співам све очі зазі. А потіху, а скромні в руках сідав, так аж це лісав, я viento bien fácil. Tak jen pojď sem, já půjdu tam, hej Jud, já mám tvůj lístek až tam, kde málo vidím. Jen poslouchám a skrývám stud, hej Jud, Bůh suď, proč zpíváš jí líp, já nezapidím. Ne, ne, ne, ne, ne, ne, ne, ne. Hej Jud, ty víš a znáš, oči pálí, snad mám v nich slídu. Jen proto tvých ústek se krásně zní, ty vyspíváš v ní celou světa. Pídu, pídu, pídu, pídu, pídu, pídu. 인천 남동구 신세계 아파트의 김수지 학생, 장문의 편지에 영화평들을 쭉 적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띄워드린 곡, 영화 프라하의 봄 중에서 Hey Jude, 마르타 쿠비조바의 노래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일동의 강성모 학생,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 태엽장치의 오렌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네요. 저희가 몇 번 소개는 해드렸는데요.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원제가 A Clockwork Orange, 우리말로 하면 시계 태엽장치의 오렌지인데요. 글쎄요, 얼핏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조금 이상한 제목이죠. 영국 출신 감독인 스탠리 큐브릭의 대표작 중에서 하나인데요. 현대 영국 문단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안소니 버제스의 소설을 영상으로 옮긴 작품입니다. 이 안소니 버제스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아내가 미군들에게 폭행당하고 처참하게 살해된 무척이나 아픈 기억을 지니고 있다고 하죠. 이런 원작자의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아마 영화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얘기 계속하죠. A Clockwork Orange의 테마입니다. 이 음악은 헨리 퍼셀의 메리 여왕의 장례식에 기초해서 만든 곡인데요. 월터 카를로스가 신터사이저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영화의 무대는 젊은이들의 질서와 도덕관이 극에 달한 1984년의 미래사회입니다. 이 영화가 1971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3년 뒤인 1984년을 미래사회로 설정한 것이죠. 15살의 알렉스를 우두머리로 하는 4명의 비행 청소년들이 때를 지어 다니면서 사고를 칩니다. 알렉스는 강간과 폭력, 그리고 베토벤의 음악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젊은이죠. 알렉스 페거리는 어느 날 밤 술에 잔뜩 취한 채 한 집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인 소설가가 보는 앞에서 그 부인을 폭행하죠. 그 후 또 다른 여자를 살해한 죄로 알렉스는 체포되고 정부가 실시하는 인격교정치료법의 제1호 실험 대상이 됩니다. 이 실험이 끝난 뒤에 알렉스는 폭력과 섹스를 생각만 해도 구토를 하고 또 머리가 아픕니다. 그야말로 얌전한 인간이 된 거죠. 그는 부모로부터도 버림받고 어느새 경찰이 된 옛 동료에게도 몰매를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반정부 조직의 리더가 된 옛날의 소설가에게 이용당합니다. 소설가는 반정부 타도를 위한 살아있는 증인으로 이 알렉스의 변한 모습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자살시키려고 하죠. 결국 이 사건으로 정부는 알렉스를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려놓을 수밖에 없고 알렉스는 다시 폭력을 즐기며 삶의 기쁨을 찾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베토벤 9번 교향곡을 들으면서 나는 완전히 소생했다. 이렇게 소리치면서요. 시계장치라는 메커니즘이 의미하는 비인간성, 그리고 오렌지가 뿜어내는 자연의 싱싱함. 영화 시계 태엽장치의 오렌지는 이 두 가지의 모순된 요소를 안고 있는 미래사회의 인간 모습, 이것을 상징하고 있죠. 주인공 알렉스 역시 하나의 시계 태엽 오렌지입니다. 기계와 문명이 지나치게 발달해서 인간마저 완전하게 관리되는 미래사회.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풍자가 아주 독기 있게 그렇게 표현된 작품입니다. 영화 속에서 알렉스가 소설가 부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알렉스는 Singing in the Rain을 신나게 부르죠. 이 노래가 그렇게 끔찍하게 들릴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시계태엽장치 오렌지 중에서 알락스가 부르는 Singing in the Rain, 그리고 이어서 진 켈리의 Singing in the Rain까지 들으셨습니다. 같은 노래인데도 사람에 따라서 또 그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들리죠. 모든 다른 노래들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요. 어쩌면 사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시계태엽장치 오렌지는 내용도 이렇게 특이하지만요. 그것을 표현해낸 큐브릭 감독의 음악적 감성이나 무대 장치 이런 것들도 정말 독특한 작품입니다. 마네킹을 이용해서 여성을 상품화시킨다든지 원색적인 색깔로 폭력을 부추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영화 세계를 만들어냈죠. 또 하나 이 작품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알렉스 역의 말콤 맥도웰입니다. 한쪽 눈을 마치 인형처럼 그리고 다니면서 폭력을 휘두르는데요. 이 알렉스와 말콤 맥도웰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죠. 말콤 맥도웰은 원래는 영국 셰익스피어 극단에서 활동하던 연극 배우입니다. 그의 영화계 등장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몰고 왔던 학원 폭력 드라마 If, 만약에를 통해서였죠. 폭력과 혁명만이 순수한 행위다.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 주인공 맥 트래비스는 이런 말을 외치면서 위선의 상징인 거짓말쟁이 교장 선생에게 충격을 가합니다. 말콤 맥도웰이 연기한 믹의 모습은 60년대 후반 세계를 동요시켰던 스튜어던트 파워, 이것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죠. 80년에 그는 여배우 메리 스틴버겐과 결혼했고요. 또 출연작으로는 자신의 자서전적인 얘기를 담은 오 럭키맨, 이것 외에도 최첨단 헬리콥터가 주인공인 블루 썬더, 제임스 가너, 브루스 윌리스 등과 공연한 헐리우드 차차차, 선셋,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영화, 캣피플이 있죠. 종족 보존을 위해서 동생 나스타샤 킨스키를 찾아다니는 오빠 역으로 우리들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콤 맥도웰은 정상적인 역할보다는 주로 정신 이상자나 폭력 숭배주의자 이런 역할로 곧잘 등장하는 배우죠. 영화 캣피플의 주제가 들어보죠. Putting Out Fire, 데이비드 보위입니다. Wouldn't believe what I've been 영화 캣피플 중에서 데이빗 보위의 Putting Out Fire였습니다. 자, 다음 곡은 위노나 라이더의 동그란 눈, 그리고 쉐어의 개슴츠레 앉는 귀여운 아기, 이 세 여자가 나와서 경쾌하고 따뜻한 코미디를 이뤘던 영화 Mermaids 귀여운 바람둥이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도화일동의 김희성 양 들어주세요. 쉽쉽송 쉐어입니다. Does he love me? I wanna know. (2차) 세계대전 직전의 호놀룰루, 미 육군 스코필드 병영. 이곳 G중대의 프루윗 1등병이 전출되옵니다. 중대장 홈스 대위는 프루윗이 뛰어난 권투선수임을 알고 부대의 권투팀에 들면 하사로 진급시켜주겠다고 제의하지만 프루윗은 거절합니다. 그는 전에 권투를 하다가 전우의 눈을 멀게 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화가 난 중대장은 틈만 나면 프루잇을 모질게 학대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은 주임 상사 워든과 같은 1등병인 이탈리아계의 마치오였죠. 워든 상사는 아주 요령 좋은 군인입니다. 중대장의 신임을 받으면서 뒤로는 중대장의 아내 카렌과 미루엘을 거듭합니다. 군인들과 여인들, 그리고 이들을 함께 휩쓸고 간 모진 운명의 드라마, 지상에서 영원으로. 영화에서 고독한 아웃사이더 로버트 E. 프로이스로 나온 몽고메리 크리프트의 그 눈동자, 무엇인가를 찾는 듯이 끊임없이 움직이던 그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윗 1등병은 굉장한 고집불통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의감이 절대로 진실하다고 믿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어긋나는 사람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중대장은 물론 심지어 자기에게만 외출증을 끊어준 인사계의 워든 상사까지도 아주 이상하게 볼 정도니까요. 결국 그는 갈등 끝에 탈영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군인입니다.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하자 아픈 몸을 이끌고 귀대하다가 그는 적으로 오인한 전우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프로윗은 군대를 사랑했던 군인이었죠. 17살 때 집을 나와 입대한 군대는 그에게는 어머니여 가정입니다. 그는 군대라는 결코 다정하지 않은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인 군대는 끝까지 개성을 지키려던 아들 프로윗을 죽이고 말지요. 여기서 군대는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저마다 조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생은 학교, 직장인은 회사라는 조직 속에요. 이런 경우 자기가 속한 조직의 생리에 자기를 잘 적응시킬 줄 아는 사람은 인사계의 워든 상사처럼 편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직 속에서 자기 개성만 지키려다가는 프로윗처럼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프로윗의 절친한 친구 마치오도 프로윗과 마찬가지로 고집스러운 인간입니다. 둘은 똑같이 황소 고집을 피우다가 죽음을 당하고 말죠. 영화는 현대사회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 사는 현대인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지상에서 영혼으로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죽은 친구 마치오를 위해서 프로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는 진혼 나팔 소리일 겁니다. 밤의 현병장에 그 아련하게 울려 퍼지는 진혼의 나팔 소리. 프로윗의 눈동자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날 밤, 그 누구도 쉽사리 잠을 청하지 못했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됐습니다. He's dead. 대전 중구 유천일동의 이학수 씨 들으셨습니까? 영화 제3의 사나이 중에서 해리의 테마, 오늘은 쉐드우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안 됐던 FM 영화 음악의 채널을 맞추니 전혀 뜻밖의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더군요. 정은임 씨라고 하던데. 서울 방배 사동의 한동희 씨. 아니, 얼마나 안 들으셨으면 제가 새로운 목소리라고 저를 말씀하십니까. 저 한참 됐거든요. 한동희 씨 앞으로 계속 들어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영화 도어스 중에서 When the Music's Over, 음악이 끝났을 때입니다. 음악이 끝났을 때 저희 프로도 끝나겠죠? 자, 음악이 되는 데까지 들어볼게요. 곡이 꽤 길거든요. 속초에서 은실 씨, 서울 관악구 신림이동의 이길원 씨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씨, 저 장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Yeah, come on. Yeah. So my subscription to the resurrection. Send my credentials to the house of detention. I got some friends inside. The face in the mirror won't stop. The girl in the window won't drop. A feast of friends, alive she cried, waiting for me. Before I sink into the big sleep, I want to hear, I want to hear the scream of the butterfly. Back into my arms. We're getting tired of hanging around. Waiting around with our heads to the ground. I hear a very gentle sound. Very near yet, very far, very soft yet, very clear. Come today, come today.